two, three, kill me. Killing me, DJ, with another sad song. Killing me, DJ, with another sad love song. 10 feet under now. 민혜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 첫인상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말.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라는 어쩌면 상투적인 인사. 이것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주로 하는 말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어려운 그리고 까다로운 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을 어떤 시기에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세상이 전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세상을 전혀 달라지게 하는 만남, 민혜 씨는 겪어보셨나요? 글쎄요. 생각나는 일이 있긴 있는데. 아마 민혜 씨도 알고 있을 그 만남입니다. 바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시작됐어요. 꽃냄배인 첫 대사에 색종이 나비가 날았죠. 잠깐의 남전 후 불길 한정적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죠. 난 이 작품은 로맨스가 아닌 모노드라마. 전개 위기 절정과 헤엿고 발단과 결말뿐인 만남. 긴장도 준비도 허락하지 않는 단도직입적인 급반전.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해달랬나요. 네 맘대로 왔다 갔잖아. 한때 내가 울었는지 몰라도 지금 우는 것은 너잖아. 이제 와서 다시 감정 몰입해봤자 네 맘만 더 아파올 거야. 철이 없던 시절의 연극 이제 막을 내렸으면 해. 속내를 나눠라. 수척해진 얼굴 젖은 눈가 모두 임기응변식의 문장수.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해달랬나요. 네 맘대로 왔다 갔잖아. 한때 내가 울었는지 몰라도 지금 우는 것은 너잖아. 이제 와서 낡은 대본을 펼쳐봤자 나는 하품만 나오거든. 어설프게 꾸민 너의 무대 다시 올라가지 않을래.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해달랬나요. 네 맘대로 왔다 갔잖아. 한때 내가 울었는지 몰라도 지금 우는 것은 너잖아. 지금 우는 것은 너잖아. 지금 우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민혜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네, 골목 한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폰의 팟빵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카테고리에서 마포 FM을 선택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용료 100원이 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받는데요. 샵 1007로 이름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담은 손편지도 받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마포 FM 골목 한쪽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구화 숫자들의 커튼콜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커튼콜이라니 좀 어색한가요? 네, 하지만 노래 앞부분이 이제 또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가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난 뒤에는 불길한 정적도, 긴장이나 준비도 허락하지 않는 급반전도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일이 그리고 나쁜 일이 우리를 덮쳐도 휙휙 멋지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그 전에 민혜 씨가 말해준 글귀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아, 예.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의 서문에 나온 글귀였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 좀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네. 와, 그 시리즈가 한두 권이 아닌데 그건 다 읽으신 거죠? 팬이시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민혜 씨는 어떠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또 알면 보이게 되고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 이런 경험 있어요? 아, 예, 그럼요. 물론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달라 보이지 않나요? 흔히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미솔 씨. 그쵸. 그 콩깍지 되게 조심해야죠. 콩깍지 잘못 씌웠다가는 세상이 아주 좋게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좋게 바뀌어서 문제죠. 네. 좋게 되는 수가 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콩깍지 제조기는 뭐 좋은 거죠. 언제나 좋죠. 그죠. 네. 콩깍지 제조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콩깍지 제조기 씬 미솔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황하셨어요? 제조기가 아니고 제조기가 필요합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콩깍지 제조기 그만 필요한 민혜 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미소라. 네, 네. 저희 청춘도서관 가족 여러분도 지금 콩깍지 제조기가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콩깍지 제조기를 사용하시려면 또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미솔 씨?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을 만큼 관심은 사랑에 빠지기 위한 1번 준비물이죠.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시를 한번 읽어야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마포 FM에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콩깍지 제조기 골목 한쪽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와! 네, 골목 한쪽. 마포 FM 기존 이제 청취자분들은 저희 첫 방송에서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는 북카페, 작은 도서관, 서점, 한책방 등을 다니면서 책과 함께 음악이나 영화 등 다양한 관심사를 나누는 분들의 이야기와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골목에 새겨난 작은 공간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한쪽 한쪽 넘겨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한쪽은 그 골목에서의 한쪽도 의미를 할 수가 있지만 또 저희가 의미하는 한쪽의 의미는 또 책의 한쪽 한쪽을 넘기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저희 참 타이틀에 잘 맞춰서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쪽 저쪽 아니고 네, 한 맞아요. 페이지 한 페이지 이거죠? 네, 맞습니다. 한쪽은. 네, 네. 그래서 순 우리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또 있어서 한쪽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야기는 라디오 100.7MHz 마포 FM이나 팟빵 마포 FM 골목 한쪽을 검색하셔서 들을 수 있으시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직접 책방에 다녀와서 찍은 사진과 방송 밖의 이야기 blog.naver.com/cpcat 혹은 페이스북 골목 한쪽 페이지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네, 댓글이나 이메일로 소감이나 신청곡 하고 싶은 말들 보내주시고요. 아까 안내드린 곳으로도 많이 많이 반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주세요. 아직 이메일 안 만들었습니다. 아, 예, 아,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는 만들겠죠. 네, 페이스북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좋습니다. 네네, 뭐 어떤 말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들은 부드럽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부드러워야 할까요? 저희 되게 심성이 여려가지고요. 저희가 네. 아 여기서 네. 나 잠깐 심성이 여려졌었어. 죄송해요. 네 이게 목이 메이네요. 그죠. 저희가 네. 또 이게 첫 방송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저희가 심성이 약간 크로와상 껍질처럼 알잖아요. 왜 이게 좀 쉽게 좀 부셔지잖아요. 파사삭 부셔져요. 네. 그래서 저희 골목한 쪽에 앞으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바보같이 환장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뜰딸한 게 뿅뿅 가네요. 몰라요.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어, 한 번에 신수쯤은 누가 맞을 수는 없나요. 첫 코너 책방 속으로에서는 매번 한 곳의 책방으로 소개합니다. 1등으로 다녀온 곳은 바로 염리동에 자리한 여행 책방 땡땡 멈춤이었습니다. 저희 첫걸음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그랬죠. 연휴에 저희가 거기를 찾아갔는데 연휴 동안 푹 쉬시더라고요. 저희가 SNS로 정규 휴일과 영업시간만 확인을 했더니 연휴 동안 쉬시는 걸 몰랐어요. 네, 이게 또 소규모 책방들은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업시간이 좀 불규칙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밤부터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고 혹은 오후 늦게 열어서 저녁 일찍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정규 시간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SNS를 통해서 소식을 바로바로 올리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014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문을 연 땡땡 멈춤은 여행책방이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남향의 유리 전면이 가게 분위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장소입니다. 책방에는 간판이 따로 없어요. 전에 영업하던 설비집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차붓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행을 테마로 하는 책방 이름이 땡땡 멈춤이라니. 아, 이게 참 와닿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연초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소리 씨나 저나 이제 이래저래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잖아요. 저희 둘이 함께 뭔가 시작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송 같은 경우.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던 방향에서 살짝 길을 틀어보는, 그러기 전에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시간이 일단 필요하겠죠. 하루에 몇 시간씩 잠을 자듯이 앞으로 달리는 생활 속에도 그런 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땡땡 멈춤의 주인장은 일단 저희 땡땡이라고 하는 게 네네. 이름을 플레임을 밝히면 안 된대요. 상호라서. 그렇죠. 저희가 또 이걸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책방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기죠. 리뷰를 이제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일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맞추는 재미가 또 저희가 힌트를 다 방송 중에 드려요. 그 땡땡이 맞아요. 뭘까 한번 맞춰보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아, 깨알 재미죠? 네. 네. 그래서 이 땡땡 멈춤의 주인장은 일단 출근을 멈추셨어요. 네, 출근 나도 멈추고 싶다. 네,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온라인은 책방 이름과 같은 제목의 글을 연재하기도 하셨는데 그 첫 편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재취업의 메비우스 띠. 소름. 오 소름. 무섭지 않나요? 무려 메비우스 띠랍니다. 무한대야 무한대. 인피니티. 네. 돌아도 끝이 안 나요. 네. 끝나지 않는. 네. 저는 그 숨막히는 공감이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저도. 나 지금 진짜 네. 소름 돋은 거 알죠? 다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회사를 전전하던 주인장이 이제 어느 날 회사를 빠져나와 북아일랜드로 떠납니다. 캠프힐이라는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약 1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책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만난 여유와 색다른 삶의 여행이 책방을 꾸리게 만든 계기가 되셨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주인장 송은정님의 출판사와 잡지사를 오가며 이 직장 생활을 원래는 했었는데요. 어느 날 다음 직장은 어디로 갈지 이제 이게 고민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과 직장 외 다른 활동들 사이를 고민해도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셨다고 해요.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아는 것의 중심에 있는 책을 매개로 해서 독립된 활동을 하고자 자연스럽게 책방으로 방향을 트셨다고 해요. 이제는 불과 1년 3개월 정도 운영한 셈인데 책방에 있었던 크고 작은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으셨나 봐요. 네, 특히 이제 여행을 테마로 한 사진전이나 원화전 이런 전시들도 있고요. 음악가들과 공연도 하더라고요. 특히 북바인딩,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 워크숍을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까지 여행 토크도 8차례나 있었는데요. 일본, 체코, 이탈리아, 스웨덴, 네팔, 인도, 아프리카, 베트남. 세계 곳곳의 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리. 우리 미네 씨도 한 여행 하시잖아요. 전 또 휴양지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 빛나는 태양과 그 아래 반짝이는 바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이국이 주는 정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꽃보다 청춘 네. 너무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 여기 어떻게 한번 못 오시나요? 네, 아프리카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청춘에서? 여행지 보는 거 맞죠? 아 여행지 보고 있죠 당연히. 네, 여행지가 여기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만하신 거죠? 네, 그만한 겁니다. 네네네. 네, 얼마 전에는 우리 미네 씨 괌에도 다녀오셨죠?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에 땡땡 멈춤 가셔서 괌썰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저를 불러만 주신다면 저 언제나. 네. 네, 저는 반대로 아이슬란드나 독일 북부의 바다 같은 그런 추운 곳이 가보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겨울은 춥다고 날리면서 더 추운 나라에 가는 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찬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시원한 데 좀 가려고. 그런 거죠? 콩깍지 제조기가 필요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네. 네. 좀 좀 시켜야 될 때도 필요한 거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지금은 그러면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나요? 이곳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또 3월 14일까지 4주 과정으로 이제 열려있는 인디자인 기초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새로 이제 수업을 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공지가 올라오니까 저희도 공유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땡땡 멈춤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찾아가 보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뭐 저희도 올릴 거니까 거기서 함께 공유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벌써 5기를 맞은 워크숍이래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쭉 진행될 예정이고, 또 편집 디자이너님께서 강의를 직접 하신다고 하네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소규모로 모여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라인 그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골뱅이 하시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골뱅이 하시고 영문 stop for now, 페이스북에서는 상호를 검색해 주시고요. 네. 네, 상호는 상황에 맡기겠습니다. 네. 주소는 facebook.com/stopfornowbooks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book 아니에요, books예요. 네, 네, S 붙습니다. 네, S 붙습니다. 네, 네, 복수형이에요. 네, 영어 강사님. 아, 여기서 내 직업을 밝히면 어떡하나? 네. 직업이었어요, 그게? 몰랐구나. 네. 아, 왜 몰랐지?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SNS 책방 페이지들을 들르시면 주인장이 소개하는 책들도 엿볼 수 있어요. 사진들이 정말 예뻐요. 저는 이 책방 주인이 아니라 사진작가 아니신가 싶더라니까요. 맞아요. 정말 다들 감각이 남다르시더라고요. 민혜 씨, 근데 아무래도 책방이니까 어떤 책들 주로 판매하는지도 살짝 알려드릴까요? 네. 요즘은 전시뿐 아니라 책도 큐레이션이 중요하죠. 이 땡땡멈춤에서는 단행본의 경우 신간, 구간, 구별 없이 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직접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도 여행 전후에 읽으면 좋을 문화, 사회, 예술 분야의 책들을 함께 구비하고 있어요. 물론 여행 중에 들고 다니기 쉬운 간편한 책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립 출판물은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여행과 크게 분야가 벗어나지 않으면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미솔 씨, 그런데 독립 출판이 정확히 뭔가요? 네. 요즘은 디지털 인쇄나 전자책 등으로 책이나 책과 유사한 출판물들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쉽고 많아졌죠. 그래서 굳이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들이 간편하게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출판물들을 출판물들을 독립 출판이라고 부릅니다. 인디 영화나 인디 음악이랑 뭐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인디 책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인디 출판 뭐 이런 식으로? 네, 부르셔도 되는데 뜻은 통할 것 같은데, 인디 책이란 말은 저 아직 잘 못 들어본 거 같아요. 제가 저만의 단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많이 네. 사용할까요? 한번 사용해볼까요? 네. 네, 이게 또 기존 출판 시스템에서 다루지 않거나 혹은 다루지 못하는 주제들도 책으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쩐지 이게 가판대에 있는 책들의 모양새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네, 독립 출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성이 넘치는 그런 출판물들. 그래서 취향 따라 골라보기도 좋고, 아직 뜨지 않은 무명 작가의 책과 내가 교감할 때 내가 먼저 보석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 진짜 그거 진짜 느꼈어요,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네네. 아마 못 느끼셨겠죠. 저 구석에 있어서 책 보면서 막 이러고. 무슨 책인지 알 것 같아.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네. 재밌는 책이 많습니다. 네, 재밌는 책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잖아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무명 작가가 뜨고 나면 나중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알았는데,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그쵸. 그 마치 그 혁오가 무한도전에 나왔을 때 팬들이 그렇게 우픈 감정을 느꼈다고 하죠. 그렇죠. 네. 소극장에서 무대에서 튀기는 땀 같이 맞아가면서 뛰면서 공연 보다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스크린으로 공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팬으로서는 서운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좋은 걸 많은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또 좋은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공간들 매주 쏙쏙 찾아서 골목 한쪽 청취자 여러분께만 서건서건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민혜 씨, 그럼 우리 이 땡땡 멈춤에는 어떻게 찾아가나요? 네, 저희가 또 찾아가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의 지도 앱을 사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주소는 염리동 9-30입니다. 도로명 주소로는 숭문 16가게 9, 이대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3분에서 5분 정도면 도착하시는데 이게 좀 골목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퉁이를 한 번 꺾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세 번 꺾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은 10번을 꺾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좌회전만으로도 가실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우회전만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 지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 우리 미소 씨, 운동은 우리 운동장 가서 합시다. 아, 이래서 살을 못 빼고 있긴 한데. 네. 네. 아, 참 그렇죠. 주인장이 소개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한 후 김밥 헤븐, 다들 아시죠? 김밥 헤븐에서 좌회전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길 헤맨 거는 저희 둘뿐이기를 바라면서 길 잘 찾아가시라고 길에 98년 앨범 그 무한도전에 나왔었던 그 길 아니고 외국 가수 길입니다. 아, 난 무한도전의 길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니에요. 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98년 앨범 Here I Am의 수록곡 Come On Come On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또 길 잘 찾아오라고 나 여기 있다고 뭐 그런 의미예요? 아,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럼요. 가사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헤매시기도 했던 모양인데 뭐 근데 이제 날도 안 춥고 좀 헤매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또 그렇게 헤매면서 또 새로운 곳도 발견을 하고 하늘도 한번 보고 네. 그죠? 네. 네. 네. 이렇게 또 책방 속으로 여행 책방 땡땡 멈춤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이 책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어때요? 그렇죠. 책방이 있는 동네부터 시작해서 주인장의 숨은 이야기까지 두 번째 코너 밖으로 한 걸음에서는 책방이 던지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우선 염리동이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화여대는 대현동에 있죠. 이 이대를 사이에 두고 이대와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염리동입니다. 마포역 근처까지 긴 모양이에요. 네, 마포가 나루로 활발하게 사용되던 시절 소금창고가 있던 곳으로 소금장수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염리동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붙게 되었고요. 염리동에 자리한 골목길도 소금길이라고 지금 예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검색해서 가시면 벽화마을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여기가 벽화로 유명한 거예요? 네, 벽화도 있고 동네도 고즈넉하니 뭐 사진 찍으면 분위기 좀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에이, 미솔씨, 그런 곳이면 우리가 또 소개 안 했죠.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금길은 이게 몇 해 전만 해도 밤이면 거주민들조차 지나다니지 않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변신에 성공한 동네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밝은 노랑이 많이 칠해져 있었군요. 정말 걷기만 해도 죄 짓기 싫은 그런 브라이트한 분위기였어요. 죄 짓기 싫대. 네. 네. 착하게 살고 싶은 노랑을 주인공으로 마을의 벽화 등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서 이제는 출사 명소가 되기도 했고요. 네, 전신주에는 이 비상벨과 광폭 사이렌을 설치하고 또 주민 중 지원자를 선발해서 골목골목에 지킴이 집을 만들어두었어요. 노란 안내선과 담장, 바닥 곳곳의 위치지도 등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동네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랗게 대문을 밝힌 지킴이 집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24시간 언제라도 위급 상황에는 누구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죠? 네, 도움이 필요할 때 노란 대문의 비상벨을 누르시면 보호를 받거나 대신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멋진 분들이 이런 번거롭고 고마운 일을 해주시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면 500은. 없어. 없어. 없어 뭐야. 이런 거 받아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네. 네. 네. 그랬어야지. 네. 네. 소금길 안에 총 6군데의 지킴이 집이 있는데요. 주민회의에서 지원한 분들 중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6집이 선정됐어요. 지킴이 집뿐만 아니라 비상벨에서 24시간 CCTV까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예방 효과가 확실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이미 프로젝트 시작 17개월 만에 범죄율이 80%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같은 해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던 폐가업장을 24시간 초소 기능을 갖춘 주민사랑방 소금나루로 재개관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소금 지킴이 집마다 설치된 IP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평일 8시에서 자정 사이 밤 시간에는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치안이 취약한 지역을 순찰합니다. 그 외에 안전교육이나 주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도 개방한다고 하니 소금길 주민분들이 부럽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무엇보다 범죄가 줄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니까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지원한 서울시와 염리마을 공동체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을을 만드는 일은 참 중요하죠. 이 땡땡 멈춤에서도 책방이 입점한 마을과 관련해서 지도 소금 언덕을 만들었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단체 언뜻 가게와 근처 책방 다른 한 곳과 함께 작업을 해서 아현 염리동 마을 지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일대에 걷기 좋은 골목길과 오래된 상점, 최근에 들어선 문화공간의 위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책방 들르실 때 주변의 다른 공간도 가셔서 일타 쌍피! 이렇게 즐기고 오세요. 비네씨, 고스톱 좀 치시나 봐요. 또 제가 또 한 타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일타쌍피는 고스톱 몰라도 속담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는 잠이 와 오는 잠에 나를 내주고 수가 없네. 저는 이제 저희가 책방에 갈 때마다 책 한 권씩 한 번씩 이렇게 좀 보고 책 소개도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미수 씨. 네. 땡땡 멈춤에서는 어떤 책을 저희가 건져 왔는지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철의 봄이와 듣고 오셨습니다. 요새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죠. 저희 지난 주말에 지지난이죠. 이제 지지난 주말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겨울이 마지막 발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2월인데 눈이 정말 펑펑 영상의 기온인데도 눈이 갑자기 내려서 뜻밖의 선물 같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 뒤로 이제 봄 공기가 네. 봄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마포 FM 100.7MHz 골목 한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코너는 어떤 코너죠, 미솔 씨? 네, 이번에는 땡땡 한쪽에서 골라온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땡땡 한쪽 말고 땡땡 멈춤. 땡땡 멈춤? 왜 상호명을 바꿉니까? 안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름 얘기하면 저희 이제 골목 한쪽도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목 한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다녀온 곳은 땡땡 멈춤입니다. 이름이 네. 땡땡은 아닙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땡땡 멈춤에서 미솔 씨가 책 한 권을 또 건져왔어요. 그 책을 산 이유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왜죠? 내가 왜 책을 샀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본인이 잡지 뭐 어쩌고 그 얘기 했잖아요. 아, 네. 뭐지? 네, 제가 가져온 책 이름은 작은 가게라는 잡지인데요. 네. 제목 그대로 이제 동네에 들어서게 된 작은 가게들에 숨어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간호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미솔 씨는 그 잡지 같은 거에 1편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창간호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소장 가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제 나중에 이게 잘 풀리면 아, 나 이런 거 갖고 있다. 네, 두 권 살 걸 그랬다. 저희 미솔 씨가 좀 문학 소녀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남다른 취향을 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책 욕심만 많아서요. 화내지 마시고요. 네, 이 잡지에는 그래서 작은 책방뿐 아니라 뭐 서점도 있고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네일샵 등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은 게 요즘은 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데 이런 작은 요즘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는 하죠. 많이는 가긴 다죠. 뭐 이렇게 뭐 멤버십 카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가기는 하는데 또 그 와중에도 이 그 골목 한쪽 한쪽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프랜차이즈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익숙함이 좋아서 찾아가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 또 개성이 또 없으니까 그쵸. 가게마다 다른 점이 없죠. 네,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런 작은 가게들을 요즘 찾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정성을 들인 게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이 함께 갈 수 있는 가게, 그리고 이웃처럼 친근한 가게, 그리고 목적이 다양한 목적이 함께하는 복합 공간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책 안에요? 네네. 네네. 인디밴드나 일러스트레이터, 건축사무소 등 다양한 인물들을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가게들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제가 리뷰 올리고 이런 걸 좀 좋아해서 다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저희 함께. 우리 가요. 진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도 왔는데 우리 봄이와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 이렇게 봄나들이라 생각하고 이런 작은 가게들 한 번씩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성 지도가 있어요. 미솔 씨 받으셨죠? 그 스탬프 투어 지도. 네네. 책을 샀더니 도장을 하나 찍어주셨어요. 네. 근데 그 도장을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도장 찍는 판이 아니고 지도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도로 돼 있어서 지도가 너무 귀엽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여행하면서 뭔가 이렇게 스탬프 찍는 느낌. 요즘 또 스탬프 투어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다 찍으면 뭐가 있더라고요? 미소 씨. 그죠?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 거기 가방 에코백을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그냥 에코백도 럭키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에코백이랑 텀블러랑 그 외에 뭐 쿠키 세트라든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준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가게들 돌아다니는 거 좀 좋아하시고 또 이런 데로 또 데이트 다니고 또 책도 같이 읽어보고 하면 또 그것도 좋잖아요. 그죠? 네, 네. 거기 감춰진 이야기들도 다 그 사장님의 배경이 독특한 만큼 재미있는 일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벤트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이번 책은 사실 이제 이런 좀 약간은 홍보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작은 가게,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특별한 가게 이야기, 또 이게 마포 FM에서 저희가 방송하는 만큼 저는 마포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서 이 책에 관심이 가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미솔 씨는 그냥 창간호이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원래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네. 마침 그 여기 릴레이숍이라는 코너에서 처음 찾아가는 공간이 서대문구와 마포구입니다. 아, 딱 저희 이제 네네. 머무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좀 이어지는 이게 또 작은. 가게들이 네.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작은 가게를 여신다면 미솔 씨는 어떤 가게를 열어보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제가 책 욕심 많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네. 네, 책을 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많이 아, 사실 저도 그래요. 네, 네 꽂혀 제... 있는 예쁜 책들 보면 네, 되게 맞아요. 뿌듯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꿈은 서재를 갖는 거거든요. 네, 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읽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서재를 갖는 게 꿈이에요? 아, 네, 전 서재를 하나 작은 서재 그냥 집에다가 네, 가지고 싶긴 해요. 네. 저는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도 보관을 해주면서 회원제로 해가지고 그 책 맡긴 분들끼리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괜찮다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었죠. 아니 왜 과거형입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 제가 여기 골목 한쪽에서 소개해주실까요?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소개할게 직접. 아, 그럼 되겠네. 네. 아, 네 그런 아이디어가 요즘은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카페 하나 갖는 게 좀 계속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작은 카페에서 공방식으로 좀 운영하는 그런 게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뭔가 만드는 걸 또 좋아하고 커피도 맞아, 좋아하고 맞아. 해서 네. 공방 카페식으로 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뭐 만들고 싶어요, 미네 씨? 공방에서? 아, 그냥 뭐 뜨개질 이런 것도 괜찮고. 손재주가 좋잖아요, 미네 씨는. 아, 근데 창의력이 부족해요. 이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 베껴 예쁜 거 보고 베끼는 게 장땡이. 장땡이 최고입니다. 이러지 맙시다. 네, 저는 그래서 또 이제 이 골목 한쪽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좀 많이 읽어보고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좀 창의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읽으면 또 그렇게 변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그쵸. 책을 읽으면 창의적이 되겠죠? 근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예쁜 거 많이 보고 와가지고 베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베끼는 걸 좋아하지 사람. 네. 앞으로 좀 저희 다양한 책들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갔던 책방에서 작은 가게라는 새로 나온 책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소개 한번 해드렸고요. 혹시 마포구에서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뭐 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작은 공간에서 시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작은 가게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는 그 릴레이숍 이 부분의 특집이었던 거고요. 마포구 말고도 저기 서초구라든가 다른 동네에 서울 전 서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골목길어기에서 지난 여름 그날처럼 나는 또다시 설레이고 사랑하는 방법이 나는 그때만 달라서 얼굴이 굳어간다 나는 넌지시 너를 보며 노래 노래 노래 불러 노래 노래 노래 노노노노노 불러 우리 다시 만난 거야 이 골목길어기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나를 또다시 설레이고 사소했던 오해들도 이젠 다 사라져 얼굴이 굳어간다 나는 넌지시 너를 보며 노래 노래 노래 불러 노래 노래 노래 불러 노래 노래 노래 많이 걸었던 거리와 서로들 보았던 시간들 모두 따뜻한 5월의 잔디와 소중한 바람과 기억들 모두 밤이면 나른한 공기와 매미와 개구리 노래들 모두 골목길 뜨거운 가로등 소중한 추억들은 이제 랄라루 랄라루 랄라루 랄라따 랄라루 랄라루 랄라따 랄라루 랄라루 랄라따 랄라루 랄라라 우리 다시 만난 거라 그 골목길 어기에서 지난 여름 그날처럼 나는 또다시 설레이고 사소했던 오해들도 기다렸던 시간들도 우리 다시 만난 거야 이 골목길 어기에서 바이바이 곰방와 사요나라 니하오 짜이찐 봉주 아듀 할로 추스 안녕 안녕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날 때 하는 인사와 헤어질 때 하는 인사들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정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독 한국어에서는 만날 때 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가 같은 것 알고 계셨나요? 어? 내가 해놓고도 또 그랬네. 안녕? 안녕? 정말 그러네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르다고 하지만 동전은 하나죠. 단지 바라보는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만남과 이별 역시 안녕이란 인사처럼 하나이지 않을까요? 오늘 첫 방송은 이렇게나 빨리 끝나버렸어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하게 될 이제 인사를 기대하며 마치는 곡으로 김건모의 첫인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첫인상은 어땠는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포털이나 또 페이스북에서 골목 한쪽 검색해 주시거나 이메일 주소 저희 골목 한쪽 페이스북에 공지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그럼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런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